지하 널 만났을까. 다른 어느 날이면 좀 나았을까. 기대조차 없었던 날들 잠들지 못하게 먹먹하게 아파. 네가 가르쳐준 눈물들이 웃을 수 있다는 기대를 꼭 하게 해. 어땠을까 그랬다면 줄 수 있는 게 많았더라면 따스한 네 마음 다치지 않을 만큼 행복한 사람 만약 그게 나였다면. 왜 여기서 널 만났을까. 어느 곳이면 좀 나았을까. 바람조차 버겁던 날들 또 너를 그리다 더 그리워 아파. 닿지 못한 진심 어린 마음 상처가 된단 걸 전엔 미처 몰랐어. 어땠을까 그랬다면 줄 수 있는 게 많았더라면 따스한 네 마음 다치지 않을 만큼 행복한 사람 만약 그게 나였다면. 시간이 더 갈수록 선명해지는 것 흐린 내 마음 너 채워준 거야. 지켜주지 못한다 해도 꼭 한 게 있을 거야. 지금 이대로 그랬다면 조금 더 일찍 알아봤다면